내 꿈과 내 꿈과 오늘도 피곤해 부재중 전화를 보고 침대 위에 뻗네 축 처져 잠이 드네 oh yeah 하루가 길었네 네 생각조차 거의 접어둔 채 깊이 빠져들어버리네 just like red sun oh 네가 걱정할 텐데 적이라도 남겨야 할 텐데 애청진은 이미 램 수면 흠뻑 빠져있어 출구를 찾을 수가 없네 하지만 우린 걱정 안 해 다른 차원으로 마치 우주 속 우리 거기서 제외 네 꿈과 오늘 밤 날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네 꿈과 오늘 밤 날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네 꿈과 오늘 밤 널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꿈꿔 오늘 밤 널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날씬한 표정 말투 내겐 너무나 달달해 Whoa. 너의 패션 센스 모든 게 꿈에서 볼 만큼 핫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꿈속에 갇힌 것 같아 내게 꽂힌 것 같아 I'm trapped in my dream 네가 걱정할 텐데 더욱이라도 남겨야 할 텐데 기억은 전원 나겠어 깜빡 Getting rising 난 눈을 살짝 감은 살 눈꺼풀 자싹 붙어버린 살 Blurred out but you coming into my side 꿈에서 깨고 싶진 않아 stay high 난 네 꿈과 오늘 밤 널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네 꿈과 오늘 밤 널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네 꿈과 오늘 밤 널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네 꿈과 오늘 밤 널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Deep sleep, good night 내 희미한 화면 속에 손 안 드는 네가 보여 yeah. 꿈에서 나 웃고 있는 걸 보면 네가 좋은가 봐 alright 집에 들어가면 달려가 침대 위 올라가 폰 다 안 보고 sleeping pill 먹은 것처럼 눈에 감자마자 너의 뒷모습이 보여 in my dream 하루 종일 나쁜 일 생겼어도 hey. 어느 밤 꿈에서 너를 보고 나도 몰래 눈 감고 미소 짓고 너도 내 꿈고 아마도 네 꿈과 오늘 밤 날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네 꿈과 오늘 밤 날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네 꿈과 오늘 밤 날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네 꿈과 오늘 밤 날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난 네 꿈과 오늘 밤 날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오늘 밤 날 매일 밤 날 우리 둘이 네 꿈꿔 오늘 밤 날 매일 밤 난 우리 둘이 네 꿈꿔 오늘 밤 날 매일 밤 난 우리 둘이